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감사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시편 107편은 그야말로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오랜 세월 타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자그마치 70여 년이 지나서 다시금 고향 땅에 돌아와서 눈물로 감격하여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몸만 포로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갇혀 지내온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힘겹고 버거웠는지 고난과 눈물이 가득한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처한 상황 또 그것에 겪었던 여러 곤경들, 고통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7편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07편 4절,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막이 사는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기록합니다.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은 노숙자처럼 살아간 겁니다. 집을 잃게 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그나마 방향도 몰랐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기력도 다 빠졌던 그러한 고통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107편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여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수처럼 살았던 겁니다. 어둡고 깜깜한 그런 곳에서 살면서 그야말로 고통을 그야말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17절, 18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병에 걸리니까 밥맛을 잃게 되고요. 또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류는 23절, 26절을 보니까 장사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마치 배가 높이 올랐다가 그냥 고꾸라지듯 깊은 바닷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위기를 맞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위기 때문에 그야말로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아버린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각기 다양한 그러나 고통스럽고 참 곤경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이들이 처했던 상황이나 어려움은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움과 곤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고 또 그 절망감을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떤 분들은 노숙자처럼 집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수처럼 몸이 묶였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묶여가지고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환자처럼 병에 걸려서 밥맛을 잃고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되고 또 파산 지경에 그런 사업가가 되어서 얼이 빠져 있는 그런 형편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곤경에 처한 사람이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노숙자에게는 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집을 찾아줄 아버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에게는 해방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슬로부터 그 감옥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자에게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몸의 치료든 마음의 치료든 그 병을 치료해줄 의사나 상담자가 필요한 것이죠. 사업가에게는 그 위기에서 건져줄 후원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을까? 누가 왕이 되어줄 수 있을까? 누가 의사나 상담자가 되어주고 후원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시편 107편은요, 그 해답을 찾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찬송하고 또 감사하는 고백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해답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냥 아, 뭐 그렇다더라, 교회에서 그렇게 말한다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처한 위기 속에서 자신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깊은 수렁에서 자신들을 끄집어내주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실감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간증을 이렇게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노숙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요, 집을 마련해 준 아버지를 만나고 기쁨 가운데 주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이 6절부터 9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6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고 그 아버지를 실감하며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죄수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해방시켜줄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이 찬송과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게 13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 놋대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깨뜨리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 부류는 환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자신의 몸이나 자신의 마음의 그 병을 고쳐준 의사와 상담자 같은 분을 만나고 기쁨 가운데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게 19절부터 22절이에요.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마치 상담자와 같이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마지막 사업을 하다가 위기를 만났던 사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파선의 위기를 맞았을 때 그 파선을 막을 뿐만 아니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한 항구로 도와준 후원자를 만나고 기쁨 가운데 이렇게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28절부터 31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여러분, 네 부류의 사람들은요, 각기 다른 상황에서 각기 다른 곤경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간증을 해요. 그게 뭡니까? 8절, 15절, 21절, 31절 각각의 네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간증이 이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드려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참으로 주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영원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자신의 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또 의사나 상담자가 되시고 또 후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실감했을까요?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점이겠죠.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역사를 실감했는가?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6절, 13절, 19절, 28절을 보시면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또 이번에도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 말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본문을 보시면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이 네 사람들이요. 네 종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숙자처럼 집을 잃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죄인처럼 몸과 마음이 그 쇠사슬에 갇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 환자처럼 밥맛을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사업가처럼 장사를 하다가 큰 일을 만나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아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이들은 각기 공경이 달랐지만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한결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 선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이 고난 중에도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하신 그 약속을 그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어쩌면 저나 여러분은 지금 각기 다른 상황 속에 또 다른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시편의 언약 백성들처럼 한결같이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것을 우리의 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합니다. 시편 107편 끝나는 43절. 오히려 시편은 우리를 초대하는 것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인데 그리고 많은 우리 앞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실감하고 만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위기 속에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숙자처럼, 죄인처럼, 환자처럼, 사업가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과연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43절에 이렇게 우리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를 초대하면서요. 사실 그 앞에 보시면 33절부터 42절까지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시겠어요? 3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강들을 사막으로 만드시며 물이 솟는 샘들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철철 넘치는 그 풍요가 때로는 말라버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을 것 같은 샘들이 마른 땅이 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옥토를 소금밭이 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 35절 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막을 다시 연못으로 만드시고 그 마른 땅을 다시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들이 그 없는 물 때문에 그 마른 사막 때문에 굶주린 사람들이 다시금 거기서 살게 하시고 그들이 거기에다가 사람 사는 성읍을 세우게도 하시고 거기에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일구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38절 복을 주시어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 그들이 억압과 고난과 걱정 근심 때문에 수가 줄어들고 비천해질 때에도 주님께서는 높은 자들에게 능욕을 부으시며 그들을 길 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처럼 번성하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은 이렇다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더라. 카더라. 여러분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107편의 언약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고난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43절 20편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그걸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약속하는 사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삶으로 실감할 수 있고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장본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눈에 보기에 우리가 매년 하던 강단의 과일이나 채소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떡과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지도 못합니다. 같은 시간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여전히 많은 성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감사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걸 적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보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그 내용들을 우리 잠시 영상을 통해서 그 믿음의 증언들을 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초동부 감사 제목입니다. 이주역 잠을 많이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데 마음가짐을 다잡고 학습 열심히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임도연 선생님들이 친절하셔서 감사합니다. 김시은 학교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민준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은별, 유은이가 가족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종찬, 친구랑 사소한 일로 다투었는데 애가 먼저 화해하자고 해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빼빼로 데이트 초콜릿 선물 받은 것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감사 제목입니다. 윤가영. 작년에는 감기도 자주 걸리고 기침이 많았는데 올해는 건강해져서 감사합니다. 김지유. 작년에 키가 170 초반이었는데 올해 178로 커져서 감사합니다. 박정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 동생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최현빈. 농구 연습을 열심히 해서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전지영.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야구를 계속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김채윤. 동생이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내 것까지 사오셔서 감사합니다. 황지우. 원래 매일 학원 가는데 스케줄이 바뀌면서 가끔 빠질 수 있던 곳에 감사합니다. 김영민.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면접 보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목장 감사 제목입니다. 박혜금 집사님, 2020년은 너무나도 힘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두들 공감하시는 코로나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식구들의 건강 때문입니다. 남편이 위선종을 내시경으로 시술하고 아들 용거리가 디스크 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붙들고 매달릴 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저의 어깨에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금자 권사님, 금년 한 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지켜주셨고 박성길 집사 수술 후에 통증이 없었지만 가끔 문제 있을 때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덕자 권사님, 김장하고 너무 힘들지만 건강 주셔서 일 나갈 수 있고 집안일하니 감사하고 남편 17일 날 대장 용종 수술이 예약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좋은 결과 바라봅니다. 조혜연 집사님, 저도 별일 없이 하루하루 감사한 하루를 살고 있어요. 예전에 몰랐는데 아프지도 않고 아무런 큰일 없이 지나는 하루가 정말 평온하고 감사한 거더라고요. 걱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불평 또한 그러겠지요. 김선정 집사님, 코로나로 초이 자녀가 학교 못 갈 때 직장 없어 자연스럽게 백수로 집에 있어서 감사드리고 직장 생겨서 다닐 때 학교 등원 시작하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윤명근 집사님,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기지만 태균이 태연이 거의 쉼없이 어린이집에 등원했음에도 건강 지켜주심에 가슴 깊이 감사드리고 코로나 이후 택배기사님들 과로로 인해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가운데 택배일을 하는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은숙 집사님, 나쁜 질병이 유행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등원하고 생활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부 사람을 많이 접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갑갑한 일상 속에서 우리 가족 웃음 잃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은정 집사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늘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하는 엄마 때문에 아이들도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데 한눈 팔지 않고 예의 바르고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생활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늘 밝고 예쁘고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주는 막둥이 곁에 우리 부부 건강 지켜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문실 집사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아이 등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1단계로 내려가서 등교할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 침체가 무시무시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편의 일 끊이지 않고 유지되어 가게 해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건강 잃지 않고 힘들어도 웃으며 지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상화 장로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일상의 삶에서 늘 지키시고 돌보시며 때를 따라 베풀어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윤성경 집사님,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해 쇼크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어서 심신이 허약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회복됨을 감사드립니다. 정명현 집사님,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게 돼서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위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익명, 코로나로 두려워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가족, 성도님들, 친척들, 이웃들 상치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당연히 누려왔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자족하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선물로 주신 오늘의 시간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용하여 성도의 참 기쁨과 소망이 열매 맺는 복된 걸음 걷게 하옵소서. 김현주 집사님, 올 1월쯤 친정어머니께서 폐렴으로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셨을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코로나19 전에 다 지나가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게 익숙치 않아 불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덕분에 황사도 막아주시고 감기도 예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쁘고 슬프고 힘들 때마다 언제나 주님의 평안과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되는 혜원이가 대학교 실습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김종래 집사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잘 마치게 하시고 전공 분야를 잘 살려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통풍으로 인하여 거동을 할 수 없어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금으로 병원비를 해결하여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매매하게 되어 계약이 끝나기 전에 또 이사해야 하니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딸들의 도움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장막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0시간의 긴 진통으로 산모 그리고 태어난 손주가 바로 인큐베이터로 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뒤에 엄마 품으로 돌아와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강수근 권사님, 작은 아들 힘찬이가 찌개 냄비 들고 나오는데 아이가 튀어나와 부딪혀 얼굴에 화상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남편 신장 수치가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석 단계로 가지 않고 그 전 단계에 머물 수 있게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치아가 여러 개 동시에 아프고 목과 팔이 통증으로 치료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삶의 부분들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박지현 집사님, 두 해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는 중증 알츠하이머로 아무것도 못하셔서 형제들 모두 의지할 곳 없어 크게 흔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식사도 잘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라 그럽니다. 하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이미 거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남다른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성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그냥 평범한 상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진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여전히 그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것이 저는 능력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두운 현실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능력을 실감하는 그 첫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감사로 예배하며 올바른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과 또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열매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